HUBS. 척척 대학생의 발명 랩. 척척 박사도, 척척 석사도, 심지어 척척 학사도 아닌 척척 대학생의 발명 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해설가 임세윤입니다. 저희 발명 랩이 뭐 하는 곳이냐고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모두 자신의 주변을 둘러봐 주시겠어요? 뭐가 보이시나요? 건물, 보도블럭. 아, 대운동장에 계시는 분들은 인조잔디와 농구 골대가 보이겠네요. 노천극장에 계신 분들은 계단, 무대 등이 보이실 테고요. 길을 걷고 계시는 학우분들은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의 모든 것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죠. 바로 발명품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 사람이 만들어냈다니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제 일상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척척 대학생의 발명 랩에서는 우리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발명품의 탄생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발명품은 무엇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노래 하나 듣고 함께 짐작해 봅시다. 척척 대학생의 발명 랩에 온 걸 환영해. 나 지금 되게 신나. 마일리 사이러스의 파티 인 더 USA. I hopped off the plane at LAX with a dream in my cardigan. Welcome to the land of fame excess. Am I gonna fit in? Jumped in the cab, here I am for the first time. Look to my right and I see the Hollywood sign. This is all so crazy. Everybody seems so famous. My tummy's turning and I'm feeling kinda homesick. Too much pressure and I'm nervous. That's when the taxi man turned on the radio. And the Jay-Z song was on. And the Jay-Z song was on. And the Jay-Z song was on. So I put my hands up to play my song. The butterflies fly away. Nodding my head like yeah. Moving my hips like yeah. Got my hands up to play my song. I know I'm gonna be okay. Yeah. It's a party in the USA. Yeah. It's a party in the USA. Get to the club in my taxi cab. Everybody's looking at me now. Like who's that chick that's rocking kicks? She gotta be from out of town.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 텐데요. 여기 저희 눈앞에 종이 쪽지가 가득 담긴 뽑기 상자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은 쪽지들은 발명품의 큰 구분 영역들이 적힌 것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 전자기기, 패션 용품 등이 있겠네요. 제가 지금 상자를 흔들어서 잘 섞어줬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발명품 주제를 하나 뽑아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기운이 좋은 쪽지를 잘 뽑아주셨네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사무용품입니다. 어디 보자.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아주 일상적이면서도 우리 삶을 편하게 해주는 발명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 힌트를 들으면서 어떤 물건일지 함께 짐작해볼까요? 이 발명품은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쓰는 물건입니다. 사용할 때마다 찰칵 소리도 나고요. 방금 떠올리셨을 그 물건은 정답이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철심을 채워줘야 하고요. 아, 마지막 힌트는 정말 다 주는 건데. 종이를 한 대 모으기 위해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네. 벌써 여기저기서 정답이 들려오는 것 같네요. 오늘의 발명품은요. 바로 트와이스의 사이언티스트. 시간 내 나를 매일 그래 뭘 알아냈어 그동안 나의 대해 다음 과목 그 뭐야 So what's the next class day yeah. 그날 연구해봤자 이런 식이면 failure 누간 이런 바뀌어드는 내 맘은 못 from that girl 넌 생각이 많아 문제야 문제 머릿속만 들어다 보면 뭐해 같은 시간대 답는 시간 오늘의 발명품을 공개합니다. 바로 스테이플러입니다. 스테이플러는 디귿자 모양으로 생긴 철사침을 사용하여 서류 따위를 철하는 도구죠. 이 물건의 다른 이름인 호치키스로 부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스테이플러의 유의어로 호치키스가 등록돼 있는데요. 주로 일본과 한국에서 특별하게 불리는 이름입니다. 때문에 이 스테이플러가 유명한 기관총 발명가인 벤자민 호치키스가 만든 것이다. 호치키스가 총알이 발사되는 기관총에서 영감을 받아 스테이플러를 발명했다라는 설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테이플러가 호치키스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단지 일본과 한국에 이 제품이 들어왔을 때 뒷면에 적힌 제조사 이름이 호치키스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스테이플러의 진짜 뿌리는 어딜까요? 사실 스테이플러의 최초 발명가는 분명하지 않지만 여러 과학 신문사에 따르면 18세기 종이를 더 쉽게 묶을 수 있길 바랐던 루이 15세를 위해 프랑스 왕실에서 현재의 스테이플러와 같은 용도의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는 부피가 무척이나 크고 왕실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고 하네요. 심지어 이 스테이플러는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시간이 흘러 19세기에 아주 빠르게 진행된 산업화로 인해 종이 사용률이 크게 늘었고 시민들 역시 여러 장의 종이를 한 번에 묶는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더 이상 풀과 리본으로는 종이를 한 대 모으기 힘들어진 것이죠. 하지만 앞서 발명된 왕실의 스테이플러는 상용화되기에 너무 비싸고 부피가 컸을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본격적으로 시장에 처음 등장한 스테이플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스테이시의 테디베어. It's going down. 나는 마음 짜릿해 앞뒤로 음의 끝도 내가 볼 땐 나인데 자기들만 엑소 cool 상상은 자연 다 너의 진짜라고 믿던 꿈 왜 자꾸 돌아가려 해 답답해 can I say 저들었지만 over with Anyway, anyway 우리 다 이번 생은 처음이잖아 So good, fun, fun, and how much like bang, bang, don't talk about it, be your body, all your love. 스테이플러는 다양한 연구가들의 특허 등록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제일 처음 시장에서 인기를 끈 것은 조지 맥길이 만든 버전의 스테이플러였죠. 현대의 스테이플러를 보면 철심이 자유자재로 구부러지잖아요. 바로 이 구부러지는 철심을 처음 고안해낸 사람이 조지 맥길이랍니다. 또 기존 제품들은 철심을 한 번에 하나씩 삽입해야 했지만 이 기계는 철침이 종이에 삽입되는 동시에 철침의 끝이 구부러지는 방식이었다고 하네요. 정말 재밌는 사실은 1870년대의 신문을 찾아보면 조지 맥길이 자신의 스테이플러 모델을 모방해 특허를 낸 회사들을 대상으로 판매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경쟁자였던 필라델피아 노벨티 회사는 이에 맞서 도리어 본인들의 스테이플러가 원조이며 조지 맥기를 포함한 다른 회사의 것이 모조품이라는 잡지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우는 광고를 발행했는데요. 하지만 인과응보일까요? 필라델피아 노벨티의 수출 대행사가 법적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합니다. 거짓 마케팅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이처럼 여러 의미로 대중의 관심을 받은 스테이플러의 기능과 형태는 점점 발전해갔고 1895년 그 유명한 회사 호치키스가 드디어 일렬로 붙어있는 철심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스테이플러를 개발해 상용화시켰습니다. 와, 스테이플러 대신에 호치키스라는 고유명사를 사용하게 될 만큼 임팩트 있네요. 닐타치와 호치키스의 눈. 멋있다 흘러 흘러서 넘쳐 멀어버렸어 배로 막 벌어 멋있다 흘러 멋있다 흘러 배로 막 벌어 어머 눈이 와 눈이 와 눈이 와 눈이 와 눈이 와 눈이 와 눈이 와 눈이 와 와 배터리 1% 남았잖아 보일러 고장 났잖아 입김이 불어오잖아 라면에 불어먹잖아 빈털터리 래퍼 빈털터리 트래퍼 빈털터리 플렉서 빈털터리에서 가와이 순수했던 꿈 아이스 보석을 바꾸 트와이스 피처링 바꾸 동감명의 박스 킬밀리사 마가사 중 카메라 희곡 뮤비 찍고 찍을 거야 백만 Snow falls from the sky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 Ice ice ice ice ice ice ice ice ice ice 멋있다 흘러 흘러서 넘쳐 멀어버렸어 배로 막 벌어 멋있다 흘러 멋있다 흘러 배로 막 벌어 어머 스테이플러라고 하면 주로 사무용품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죠. 2018년 당시 아스날 선수였던 아론 램지가 경기 도중에 정강이 피부가 찢어진 부상을 입었는데 의료용 스테이플러로 응급처치를 한 사진을 해시태그 스테이플러와 함께 올려서 화제가 된 적도 있잖아요. 실제로도 사용되는 이 의료용 스테이플러 어떻게 작동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깊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사무용 스테이플러와 거의 같은 방식이거든요. 핀셋으로 봉합할 부위에 살을 꼬집어서 들고 그 부분을 스테이플러로 0.5에서 1cm 간격으로 철심을 박습니다. 철심을 제거할 때는 스테이플러 리무버라는 특수한 도구를 사용하는데요. 펜치처럼 생겨서 철심의 가운데를 눌러 구부려서 빼내는 방식으로 제거합니다. 의료용 스테이플러는 사무용과는 달리 미리 끝이 구부러져서 삽입된다고 하네요. 상상만 해도 겁나는데요. 사실 스테이플러는 사무용품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왜 이것을 의료용으로 사용할까? 라는 의문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찾아본 결과 의료용 스테이플러는 빠른 처치가 가능하고 피부 반응이 적어 감염 위험도가 낮다는 상대적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사무용 스테이플러를 의료용으로 쓰면 큰일 나니까 다들 주의하세요. You're my pain killer. 루엘의 페인킬러. Keep me close. You keep me close. I got front row seats for the parkside living feel like the one but I'm one in a billion teenage cynical and I don't really know what's the point of living if my heart gets broken driving on the road waiting for head-on collision springtime from the road I miss you but I'd rather be alone From heartbreaks, headaches The doctor says I'm diagnosed with shit things, mistakes But I'll be fine But I'll be fine Cause you're my pain, you're my pain 비슈납스 ED. 사람들에게 꼭 필요했던 기능을 가진 발명품은 세계에 놀라움을 주죠. 하지만 여기 조금은 다른 이유로 놀라움을 선사하는 발명품들도 있습니다. 아, 이런 게 필요한가? 너무 과하지 않나? 를 외치게 하는 발명품들. 우리 라디오 코너 디슈납스 ED에서 소개해드립니다. 디슈납스 ED라는 단어는요, 독한 술이라는 의미의 슈납스와 아이디어라는 뜻의 ED를 합친 독일 단어입니다. 쟤 또 술 먹고 이상한 소리 하네? 라는 뉘앙스로 정신 나간 소리, 엉뚱한 발상을 뜻하는 합성어죠. 너무 엉뚱해서 헛웃음이 픽 나오는 발명품들을 함께 만나보도록 해요. 오늘의 슈납스 ED는요, 뭐? 신발에 걸어서 쓰는 효자손이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가 혹은 줄에 서서 기다리다가 문득 종아리가 간지러웠던 경험 한 번씩 다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마다 엉덩이를 쭉 빼고 허리를 숙여서 종아리를 긁어야 하는 것이 귀찮아서 대충 발등으로 종아리를 비볐었다면 이 발명품에 주목해주세요. 미국의 제품 디자이너 맷 베네데토가 디자인한 이 종아리 긁개는요, 뒤집은 기역 모양의 플라스틱에 뾰족뾰족한 끝을 가지고 있어 신발과 발 뒤꿈치 사이에 끼워 사용합니다. 종아리가 간지러울 때마다 반대쪽 발을 들어 뾰족한 부분으로 긁어주면, 야, 훨씬 시원하겠네요. 이 제품 소장 가치가 있나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안티 히어로. 개강도 했으니 이제 철심이 찍힌 프린트물이 마구 쌓일 것 같은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 프린트물을 버릴 때 스테이플러 심은 모아서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캔류로 배출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점 알려드리며 오늘의 발명품 해설을 마치려 해요. 척척 대학생의 발명 랩, 처음 방문하신 소감이 어떤가요? 제 설명이 너무 어렵지는 않았기를 바랍니다. 저희 연구실이 다루는 발명품의 범위는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무용품을 비롯해서요, 전자제품, 교통수단 같은 전형적인 발명품은 물론 음악 장르, 패션 아이템, 조리용품과 음식같이 많은 사람이 생각해보지 않은 부분 곳곳을 시원하게 긁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 주실 거죠? 저희 라디오 척척 대학생의 발명랩에서 함께 다뤄보고 싶은 발명품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 주세요. 헙스의 인스타그램과 홈페이지는 학우분들과의 소통 창구로서 활짝 열려 있답니다. 매주 화요일 점심 12시 10분에 또 만나요.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여기는 척척대학생의 발명랩이고요. 지금까지 연구원 하지민, 엔지니어 김민주, 저는 해설가 임세윤이었습니다.